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핀란드의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협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태양절에 저음하여 영국 주체사상연구 소조가 뷸레진 특간호 자주의 별에 게재했습니다. 뷸레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었습니다.